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몸도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함께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네,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처음에는 3주에서 7주 사이를 오가며 지켜졌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결국 대림절을 4주간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서기 11세기경에 그레고리 7세 교황에 의해서 정해졌다고 합니다. 복잡하죠? 서방교회, 동방교회, 복잡한 결정과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헤아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림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한 번쯤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원래 매년 1월 6일에 지켜졌던 주현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현절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주보에 늘 수록하는데, 서방교회, 동방교회 갈라지고 난 다음에 대체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어떤 의미이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무엇이냐라고 의견이 서로 달랐습니다. 서방교회는 성탄절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반면에 동방교회는 주현절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개신교는 서방교회에서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익숙하고 주현절은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는 기간은 동방교회의 주현절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현절이 뭔지 좀 알아야겠죠. 동방교회가 강조하는 주현절, 예수님의 나타나심 도대체 언제냐라고 보냐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등장하신 그 장면, 그때 예수님은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등장하고 나타난 그날, 세례를 받으신 그날, 그날이 주현절이고 그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내에서는요, 주현절을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 신자들도 세례를 받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현절은요, 세례받는 날이에요. 세례받는 날. 그럼 여러분, 당시에 신자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무슨 준비를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처럼 쉽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도 점검하고 그의 삶도 점검하고 굉장히 고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했고 고행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것 마냥 40일 동안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고 고행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현절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세계 속에서, 당시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만 하죠. 당시의 기독교 세계 속에서 살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고행을 견뎌야 하는 겁니다. 좋든 싫든 금식을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대림절은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기간이었겠습니까? 고통의 기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은요, 고통의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게 고통의 기간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매년 나타나요. 매년 주현절은 돌아와요. 매년 주현절 이전에 40일 동안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 세례받기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결코 대림절이 즐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는 처음 대림절이 생겨날 때와 전혀 다른 맥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기독인이 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동의할 수 있어야 기독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동의할 수 있어야 기독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대림절은 고행의 기간이어야 할까요? 고난의 기간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대림절은 기쁨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예수가 오신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죠. 대림절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잘 모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를 잘 헤아려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즐겁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약속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헤아려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동선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누구와 사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는 겁니다. 그게 대림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기초한 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잘 헤아려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의 기독인, 오스카 로메로라는 사람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네, 모른다. 1989년에 개봉한 영화의 포스터고요. 저 옆에 사진은 실제 오스카 로메로 주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제가 한마디 읽어드릴게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주자 그들은 나를 성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들이 왜 가난한지 묻자 그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불렀다.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요,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군사 독재 정권에 항거하다가 1980년에 미사를 집행하던 도중에 암살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1977년에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교구의 대주교로 취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교구의 대주교로 취임한 사람이었다고요. 한 나라의 수도의 대주교로 취임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당시 엘살바도르의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그가 대주교 자리를 맡는 것을 용인했다는 겁니다. 이분의 삶을 다룬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오스카 로메로 주교를 산살바도르 대주교로 세울 때 저 사람도 우리 중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스카 로메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가 대주교가 됐다는 것은 당시의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그를 대주교가 되는 걸 용인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1972년에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몰리나 대통령. 그 사람이 쿠데타에 반대한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입니다. 오스카 로메로는 몰리나 대통령, 쿠데타로 집권한 대통령이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것을 허락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1977년에 산살바도르 교구의 대주교로 취임한다고 하니 당시의 정치, 경제 권력자들은 좋아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3년 후에 암살을 당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이 3년 사이에?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삶의 변화는 그의 친구의 죽음에 의해서였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와 함께 공부했고 그와 함께 살았고 그와 함께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총에 맞아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는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탄압하는 독재 정권에 항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메로 대주교 취임한 3주 후에 총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 이후로 오스카 로메로 신부가 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재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친구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가 죽자 친구의 이야기가 맞다고 깨달은 겁니다. 세상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압도되어 살다가 그가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드디어 그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변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암살되기까지 3년의 기간 동안 그는 완전히 전향해서 가난한 사람 편에 삽니다. 연약한 자들의 삶에 삶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전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정보가 없다면 참 난감합니다. 그는요, 자기를 환영해줬던 군사 독재 정권을 향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불의한 명령이 아닌 양심을 따라 사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독재 정권에 대하여 일침을 가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말로 교회가 있어야 할 영광스러운 자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전향이죠. 로메로 신부를 암살한 것이라는 정보가 막 돌 때 로메로 신부는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다녔대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로메로 신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혼자이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끝까지 혼자 다녔다. 3년 만에 그는 독재 정권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에 독재 권력으로부터 가난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불꽃같이 3년 살다가 죽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의 삶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엘살바도르 가난한 사람들은 로메로 대주교를 예수에 비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입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되고 난 이후에 2015년이 되어서야 드디어 로메로 신부는 복자가 됩니다. 성자 바로 밑에죠? 복자가 돼요. 그에 대해서 교황은 지금도 이렇게 말한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하느님의 종이었다. 지금도 그는 순교당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삶에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시를 받듯 깨달았던 로메로 대주교. 그는 세상의 권력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는 더 이상 듣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세상이 어떻게 압박해도 그는 연약한 자를 위해 살았던 거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지금도 자신들이 불어대는 피리와 자신들이 내는 곡소리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반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당시 세대의 권력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이 아주 신랄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 이 세대가 어떤지 알려주고 계시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라고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내용은요, 당시 아이들의 놀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문화 속에는요,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노는 그 놀이를 담고 있죠. 여러분, 우리 문화 속에서 함께 노래 부르며 노는 놀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고무줄 놀이도 있고요. 또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이런 노래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며 함께 노는 놀이, 이것은 각 문화 속에 들어있죠. 그런데 바로 17절의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어린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 노래를 담은 그 놀이를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놀이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아이들이 집에서 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나와서 무슨 놀이를 하냐면 혼인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나와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놀이를 합니다. 혼인식 놀이를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주연이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그 불어대는 피리 소리에 맞춰서 함께 춤을 추는 조연인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 어떤 한 아이가 나서서 아이고 아이고 곡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함께 따라서 곡을 하는 겁니다.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놀이로 정착이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연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주연과 조연을 계속 맡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언젠가 내 순서가 돌아올 줄 알고 놀이를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주연을 독점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힘으로 주연을 독점해버리고 넌 조연만 해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이가 계속 될까요? 놀이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7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는다.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놀이의 주연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피리를 불어댑니다. 자, 오늘은 결혼식이야. 그러니 피리를 불겠어? 라고 하면 너희들은 다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권력자가 오늘부터는 장례식이야 라고 말하면 이 장례식 문화에 모두가 다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불어대는 피리와 곡소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민중들이 권력자들의 움직임에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연들이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피리를 부는데 따르지 않는가? 곡을 하는데 왜 따르지 않는가?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바로 그들이 피리를 불어대고 곡을 불어대며 우리가 원하는 장단에 맞춰서 너희는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권력자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나요? 요한과 예수를 비난합니다.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세례 요한, 예수, 그들에게 사람들이 호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왔어요. 와서 금욕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의 해석을 좀 가해봅시다. 세례 요한은요, 권력자들이 조금씩 나눠주는 먹을 것에 기대어 살지 말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차라리 금욕을 하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람들에게 통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불어대는 피리에 반응하지 않겠어. 너희들이 주는 그 작은 먹을거리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외치며 세례 요한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몰아버렸죠?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귀신 들렸다 라고 하면서 그를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를 상정하고 있어요.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 곡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너희들이 불어대는 그 논리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말하며 너희들이 주는 그 악독한 그 작은 먹거리에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금욕하며 살자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더 센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나죠. 그런데 예수는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권력자들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 권력자들이 말하는 곡소리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외친 것이죠. 이 말씀에 사람들이 반응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피리 소리, 곡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요. 들을 귀가 생겼고 반항할 힘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삶을 이야기하니까. 자, 권력자들은 그 예수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죠? 예수를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 방탕한 자로 몰아갑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몰아갑니다. 그 2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이등교 교우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누구와 함께 사셨을까요? 누구와 연대하며 누구를 위해 사셨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하며 고난받는 이들,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권력자들이 불어대는 피리소리, 곡소리, 그것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알려주셨어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권력자의 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하는 세상의 논리에 이렇게 쉽게 저항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압박하는, 권력자들이 압박을 가하는 그 논리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뜻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쉽게 이렇게 전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뭔가 모종의 대단한 결단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 아닐까요? 예수가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으로. 누구와 함께?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약한 이들과 함께. 사람들이 거기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대전환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의 가버나움에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가하는 논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이 불어대는 피리 소리 곡소리대로 살지 않고 예수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다는 건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삶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권력자의 소리가 아닌 예수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보여준 삶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이 완전했기 때문이고, 예수의 삶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면 함께 살아가자고 말하는, 먹고 마시면 놀자라고 했던 예수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권력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놀지 않았어요. 예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놀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피리소리 곡소리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틴 노악이라는 생물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논리를 말해요. 협력하는 자가 결국엔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이기적으로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는 학자 중에 한 명입니다. 마틴 노악.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초협력자,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협력의 법칙. 이 책을 쓰고 나서 유명해져서 한국에 와서 SBS에서도 강연을 했어요. 동영상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마틴 노악.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다섯 가지 협력의 법칙 소개합니다. 그 중에 간접 상호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작은 사회, 이 작은 사회에서는요, 직접 상호성을 통해서 서로 주고 서로 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너도 나의 등을 긁어주는 것. 이것으로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내 손이 안 닿는 것을 서로 도와주는 거죠. 이건 직접 상호성이라고 부른대요. 그런데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죠? 이 복잡해지는 사회 속에서 협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등을 긁어주면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내 등을 긁어줄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 이것은 어떻게 생기냐 하면 좋은 평판을 통해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측정하고요. 그 평판에 근거해서 그 사람과 협력할지 아닐지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 좋은 소문.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삶에 대한 소문과 삶에 대한 정보를 잘 듣고 그 사람과 협력할지 아닐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언론 권력이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어금니 아빠라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아시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정보를 줬어요. 자기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거짓 정보를 줬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후원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였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평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하면서 그 사람을 협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겠죠. 정보가 잘못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좀 잘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의 삶이 참으로 옳다. 예수가 말하고 가르치는 그 삶의 모습이 참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하고 예수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피리소리와 곡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가 말하는 것에 반응하며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예수가 말하는 것이 옳다고 확인하고 그리고서 예수에게 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들과 함께 사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가난하고 연약한 자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가 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 모든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는 언제나 가난한 자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기득권이 권력자들이 이렇게 예수를 프레임을 짜고 만들죠. 예수는 향락주의자다. 예수는 죄인이다. 프레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이 프레임은 유효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늘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 소문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가 보여주신 삶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요, 이 삶이 어떤 것인지의 완성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겁니다. 어쩌면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도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죠. 예수가 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두려워하죠? 세상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가르쳤던 삶은요, 여전히 살아남아서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피리소리, 곡소리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너희들 왜 피리소리대로 반응하지 않아? 너희들 왜 자본주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아? 너희들 왜 우리가 제시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않아?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예수의 뜻이 옳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가난한 자와 연대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축제를 벌이며 살아갔던 예수의 삶에 연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가하는 그 어떤 압박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이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